애플 TV 앱 공개. 넷플릭스, HBO 여기서 다 보세요. 애플이 디지털 TV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TV란 새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TV 앱을 통해 사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TV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은 27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새로운 맥과 함께 iOS 기기와 애플 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TV 앱을 공개했다. TV 앱은 각기 다른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보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컨대 이전까지 왕좌의 게임은 HBO 앱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는 넷플릭스 앱에서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TV 앱에서는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됐다. TV 앱을 통해 월 정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아이튠스 구매와 실시간 방송 콘텐츠 이용도 가능하다. 또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를 이용해 음성 명령으로 콘텐츠를 찾고 영상 재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애플이 올해 초 TV OS에 투입한 싱글 사인온 기능도 TV 앱에 통합됐다. TV 앱은 iOS 기기와 애플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사용자들은 올해 말쯤부터 이용할 수 있다. TV 앱에 대해 IT 전문 외신 더버지는 TV 앱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애플이 그동안 TV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고민해왔던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 음원을 판매한 것처럼 TV 콘텐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들과 협상이 순탄치 않아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서로 다른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버지는 또 TV 앱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애플이 꿈꾸고 있는 TV 사업을 향해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